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 가리키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나죠. 신호등, 내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신호등 지키는 게 힘들죠. 웬만하면 빨리 가려고 그러고, 또 내가 걸어갈 때 신호등이 있으면 차가 원망스럽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지면 나 혼자 있으면 빠르게 닫힘 단추를 누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바깥에 있으면 좀 기다려달라고 막 뛰어가고,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면 쫄쩡대고, 내 남편이 빨래를 하면 애처가고, 이게 전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보면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맞춰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리 강단에서 객관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냐면은 은혜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강지사님 잘 읽어준 이 본문이, 내 주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특이해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 정도 될까? 그까지 알면은, 그렇죠?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은 형제는 남자만 한 네 명 이상, 네 명 정도. 여자, 여동생이 한 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섯 명 정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자, 퀴즈 낼게요. 그럼 여섯 형제 가운데 예수님 몇째일까? 예? 손 들고. 예. 몇째? 첫째? 왜 첫째야? 처녀 마리아에게 났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났잖아. 맞아요. 첫째. 잘하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사셨어요. 공생애 3년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응? 유월절, 유월절을 세 번 가셨다.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래서 유월절은 매년마다 열리는 거니까 3년 공생애가 있으셨다. 공생애 이전까지 예수님은 부모님을 돌보고 동생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나오면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제 오늘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인데, 이 말씀에, 이 말에, 예수님이 형제들이 말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되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다. 초막절이 가까워.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몇 개 있어요? 큰 명절이. 두 개 있죠. 이스라엘의 명절이 몇 개 있어? 되게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감사절 아니죠. 오순절이지. 초막절이 감사절이. 초막절, 장막절, 추장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이 무조건 지켜야 돼. 그래서 어디 모이느냐? 예루살렘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이 국내외의 순례객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기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있는데 갈릴리는 예수님을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소서. 여기 제자들이란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초막절을 당하여서 모이게 되니까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지금과 했던 말씀이나 기적이나 큰 일을 보여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게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의 속담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게 유대 속담이에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속담이 어떤 거냐?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 말은 태어나면. 이게 그 얘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며 스스로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가만히 감추어져서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유대의 속담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그 속담에 이제 그런 말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작은 물에서 놀지 말고 큰 물에서 노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일견 뭐 맞는 얘기죠. 예수님 우리 형 보니까 대단한 분 같은데 여기서 갈릴리 여기서 있지 말고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좀 큰 데서 노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게 아니냐. 당연하죠. 왜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듯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런 촌에서는 예수님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있듯이 예수님이 이런 촌에서 되겠습니까? 좀 큰 데로 가세요.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하시면은 더 낫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더 활발하고 크지 않겠습니까? 맞죠 뭐. 마치 저보고 어떤 분이 이건 순전히 아부성 있는 말로 목사님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저 강남 같은 데 가서 목회하면 참 어울릴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면 또 비슷한 얘기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되면 아멘 해봐요. 생뚱맞게 무슨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얼굴 하지 말고 얼굴 펴시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설교가. 예수님 보고는 왜 갈릴리 같은 데서 하려고 하십니까? 활동. 이건 진정성 어린 얘기예요. 진정성. 그리고 만약 저한테 그런 얘기 했다면 그건 아부로 하는 거예요. 아부로. 제가 알죠. 제 실력이 이법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데 이 말이요. 예수님이 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인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증거한 쓴 요한이 뭐라고 달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이니 또 예수님 보고 아 예수님 형제로 자랐지만은 뭐 주여 당신이 행하는 일이 여기서는 너무 작으니까 큰 데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니까 사람들 못 알아먹으니까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큰 데 가서 사역하시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이 권면이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에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때까지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형제들 역시도 허다한 사람들 그리고 일부의 제자들 똑같이 율법적인 잣대로 메시아를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행하시는 일들이 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메시아로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이런 자를 성경은 믿음이 없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영과 육을 온전하게 건져주시는 메시아로 믿지를 못하면 믿음이 없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라. 예수님 형제도 관계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도 몰라요. 모른다고. 거리가 멀고 가깝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깝다고 해서 믿음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멀다고 해서 더 믿음이 더 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보니까 멀어도 가까워도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계신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꼭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죠. 멀어도 얼마나 멀어도 또 언제든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참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보면은 우리 교회는 거리가 멀다 가깝던 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고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이 누군가?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 있어요? 계시구나. 인천이므로 이천이므로 인천이나 이천이나 이천 같은 멀죠. 저는 보면은 차를 네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갈아타. 왜 올까? 서울대학교가 멀다 해서 안 가는 거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시겠지. 부담감도 받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 옆에서 계속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타락했다. 타락.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가 타락을 했어. 그래서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숙명적으로 다가온 것이 타락의 대가란 말이에요. 타락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벌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도 타락했고 육체도 타락했어. 영혼이 타락한 결과, 대가, 형벌이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우리 영혼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형벌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 아멘. 이걸 우리가 영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가 돼. 그래서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구원. 영적 타락의 결과로 인한 구원 건짐이 완성됐고, 육적 타락, 육도 타락했어. 육적 타락의 대가 형벌이 뭐냐? 뭐라 그랬어? 빨리 나와야지. 가난과 질병이라고. 아멘. 아멘. 가난과 질병이 육적 타락의 형벌의 형벌 저주라고 말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적 타락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에 사는 게 하나님 뜻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찌질이게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풍성히 부유하게 살아라. 이렇게 영적과 육적인 건짐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믿어라 이 말이지. 그럼 못 믿었어. 어떤 일로?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썼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와 같은 영과 육의 모든 형벌을 건져주신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 형제들이요, 속에서 예수님과 이제 그 하신 일들이나 이런 것을 곁에서 보고 멀리서 보고 그러다가 다 믿었어요. 나중에. 어머니부터 시작해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다음에 예수님 모든 다른 동생들, 고린도전서 9장 5절. 예수님이 여러분 동생 가운데 대표적인 동생 누구 있어요? 어? 야고보.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야고보서를. 야고보서를 쓰면 여러분 눈물이 나야돼. 어떻게 자기 똑같이 자란 형을 구세주로 묘사했어. 얼마나 큰 증언입니까요? 같이 태어나서 같이 같이 이렇게 형으로 해가지고 동생에서 막 그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그분이 메시아다. 나의 형이지만 메시아야. 믿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뭐 야고보서가 뭐 쉬운 복음, 쉬운 그 서신서입니까? 그게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쓴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용하는 믿음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형제들이 나중에는 그 어머니까지 전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큰데 가서 좀 활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로서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잘 몰라. 그래서 뭔가 크게 뭘 하고 하면은 뭔가 될 것이다. 아직도 여러 가지 미완성이야.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라. 그런 형제들의 권면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태도가 궁금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싫어 노 하셨어요. 6절입니다. 6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말씀 뭐냐? 안 가겠다. 왜 안 가시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 자, 내 때.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을 말할까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말할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때, 십자가를 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때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때지. 그러니까 아직 내 때는 이루지 않아. 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내 때가 아직도 이루지 아니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내가 왔는데 아직 그때는 내가 아직 도래치 아니했다. 그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안 가겠다. 갈 수가 없다는 거죠.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갈릴리 그대로 머무셨대요. 안 가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때래. 하나님의, 주님의 때. 주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때가, 우리의 때가 있어요. 항상 이게요. 항상 이게 상충됩니다. 맞지가 않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딱 맞으면 이게 뭐냐. 형통이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이게 응답이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참 좋은 건데, 이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항상 틀리다. 항상 틀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는 언제냐? 항상 지금, 오늘, 아니면 금방, 뭐 이런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는 뭐냐? 그 필요 적절할 때.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야. 전후 사방을 다 하신단 말이야. 우리는 앞만 보게 돼 있어. 평면에서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가. 그럼 우리는, 우리 때는 뭐냐? 내 때가 있어. 내 때가 있는데 순서적으로 있고 하는데 그 때를 항상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니다. 그래서 내 때를 맞춰주세요가 우리의 어쩌면 간구고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일 수가 있어. 모든 걸 내 때에 맞춰주세요 이러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다. 내 때가 있다 이러는 거지. 너에게 더 좋은 때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다를 해. 그때 안 주시면 안 주신 걸로 알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 때라는 게 뭐냐? 아버지의 때란 말이야. 아버지의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한번 올라가고 싶겠지. 초막절. 뭐 시골에 거기 있고 싶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알 것 같아. 왜 못 올라가? 능력도 있으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가 반드시 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 때만 고집하고 그리고는 이때 안 주시면 안 주신 것이라고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시험에 들어버려. 이게 우리 신앙이다. 예수님과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삭을 주기로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서 못 기다렸어. 못 기다렸던 결과가 누구예요? 그거잖아. 결국 하나님의 때 나중에 이스마엘로 실패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약속하셨으니. 이삭 주셨어 안 주셨어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 때를 놓치면 실패라고. 사울이 왜 실패했어? 사무엘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오기로 해. 사무엘이 오는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어.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때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냥 실패했다. 하나님 때가 있다고.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앞에 당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있다가 7번 요단강에 씻었더니 문둥병 깨끗이 나을 때도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어제까지 이때까지 지금까지라도 안 됐던 일들이 그냥 수월하게 풀려버려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지만 비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전까지 안 되던 일들이 그 일에 조금 전까지 받지 못한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저는 확신 가져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써놓은 격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온다. 따라갑시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그때만 되면 돼요. 내가 인자고 기다리느냐 못하는 약속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기다리면 되지. 자, 예수님은 보면 꼭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사셨다. 예수님을 크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때라 말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때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십자가 부활의 때 있죠. 중요한 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자가 구원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 제일 중요한 그 다음 중요한 거. 재림의 때.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때도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남아 있어 지금. 요즘 성도들이 재림을 좀 잊어버렸어. 이 땅에 한 100년, 1000년, 만년 갈 줄로 알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다시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초림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졌고 십자가 구원의 때도 이루어졌고 승천하신 그 때도 이루어졌고 이제 무슨 때만 남았어요? 재림이 때만 남았어.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때를 소망으로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돼야 돼요. 기다려야 돼. 맨날 못 살고 막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일을 하고 살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날을 여러분 반갑게 믿음으로 맞이한다. 기쁘게 맞이한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날 때 여러분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여러분의 이름이 공중에서 불리워지고 기가 막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하신 때를 연상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놨어. 예수님이 쫙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쫙 몰려가 뭐 하는지 알아요? 휴대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 성경이 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 호라라고 합니다. 첫째 호라. 호라가 뭐냐? 지정된 시간. 우리 12시에 만나. 11시에 예배드리자. 이 호라의 호라. 지정된 시간. 그 다음에 많이 듣죠 여러분. 크로노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하루 12시간. 하루 24시간. 1분 60초. 이걸 가지고 크로노스 지금 짝깍짝깍짝깍짝깍 하고 있잖아요. 크로노스 시간. 2018년 9월 10월 며칠? 7일. 지금 몇 시에? 안영희 선생 몇 시에? 그게 크로노스란 말이야. 크로노스. 세 번째가 카이로스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 카이로스. 여러분 이제 유식해지는 시간이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호라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이걸 잊어버려도 카이로스는 갑니다. 왜? 카이로스는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 그대로 읽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그 다음에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11시에서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뭔가 확 나한테 왔어. 갑자기 변화 뜨거운 게 왔어. 성령을 받고 막 큰 깨달음이 있고 막 용비듬으로 용기가 생겼어. 그게 꽉 나한테 온 거야.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가 변화가 됐어. 그 시간이 어떤 시간? 하루의 시간. 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이런 시간이 있어. 어거스틴. 어거스틴은요 참 똑똑했어요. 참 똑똑하고 그런데 젊었을 때 이단에 빠져 마니교라는 아주 나쁜 이단에 빠져버렸어. 호기심이 많아가.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 모니카 기도 엄청 했죠. 여러분 알죠?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 어머니의 기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맨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엎드려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근데 그 아들이 더 안 들어와. 계속 깊은 데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고 나중에 이단까지 빠져버리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스라는 감독이 그 목사님이나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항상 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엄마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줬어? 유명한 말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그 나쁜 짓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요 음성을 들었어.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라.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었어.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들렸어. 그래서 성경을 딱 폈어. 폈더니 뭐가 딱 나오느냐? 유명한 기절이잖아.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요. 때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 어이 그때 어거스틴이요 가슴에 엄청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못하는 무릎을 꿇고 눈물 흘러 다 쏟으면서요. 그냥 땅을 치며 회개합니다. 땅을 치며.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런 시간이 어떤 시간?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시간. 어머니 모니카의 그 끊임없는 기도가 이루어진 시간이단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그 때가 있어. 그때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 끝까지 기도하시고 꿈이라도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 보내주셔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놔버려. 꼼짝 못하도록. 교회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게 말이야.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지. 끊임없이. 하나님 때는 있다. 꿈쩍도 안 하는 일들이 택도 없는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다. 그것이 카이로스다.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거두리라. 아멘. 때가 그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때라. 여러분에게도 이 때가 임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가정에 때가 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때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쓰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 의지였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말씀 때문에 끝낼 수가 없어. 다음 말씀 금방 끝나요. 10절 말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10절 이거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누가 가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간다 그랬어 안 간다 그랬어. 근데 왜 갔어요? 왜? 참 또 예? 뭐라고 누가? 예. 아, 할렐루야. 와. 예. 때가 돼서 가셨다. 때가 안 됐어요. 아직은 때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셨다. 참 우리 권사님 참 빨랐지. 때가 돼서 그러면 때가 됐으면 간 거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꼭 때가 돼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어. 안 가셨다고 안 간다 했는데 가셨어. 그런데 그때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던 거야. 아직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잖아. 초막절은 금방 다가왔지. 올라가셨어. 여러분들 이런 데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예수님 뭐 거짓말하셨어? 거짓말하셨어 안 했어? 예수님은 선하시고 이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셨으니까 뭐가 있겠지. 그냥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그냥 넘어가. 성경 기조로 성경 기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그 기조에 가장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 강의의 묘미예요. 강의 설교를 안 하면 대충 제목 설교를 하면요 아까 그걸로 은혜 끝. 주님의 때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 때 있을 것이다. 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건데 또 이런 규절이 왜 나오냐고 이게. 명절이 됐는데 이제 형제들이 올라갔는데 예수님도 올라가셨다. 그리고 또 은밀히 올라가셨다. 간단해요. 뭐냐. 지금 이 형제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밀히 있으라는 거예요? 드러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드러나서 팬들도 만들고 다른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팬이야. 팬. 이 팬들을 좀 많이 만들고 좀 이러면 좋잖아. 따라다니는 우리들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막 저기 막 환호성을 받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제 막 드러나고 이러면 좋잖아요, 진짜.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오히려 지금 막 드러나면은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때가 있었지. 백성 온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와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어서 없어서 그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였어? 십자가를 지고 들어 예수님 들어가셨어. 예수님 철저히 아버지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과 과정을 철저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 형제들 같이 올라가면 예수님께 떠밀려가지고 어떻게 되셔야 돼 이제? 데뷔를 하셔야지. 데뷔를 하면 막 가면은 만들어놓은 무대에서 와 하고 몰려들 것이고 이런 이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일찍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돼. 내가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 안 되는 거. 안 한다. 안 가신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셨다. 조용히. 왜? 율법적으로 또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토막제도 올라가셔야 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뭐예요? 아버지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은인 자중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아버지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너희들한테는 안 간다. 난 그거 아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막 명성을 떨치고 말이야.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고 막 그래서 막 추대받고 막 이런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렇게 알려놓고는 순 예수님께서는 미련 드러내지 아니하고 갔다 오신 지혜죠. 이런 말. 자, 결론입니다. 내 때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때가 더 중요하다. 자,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때가 언제냐? 하나님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때는 항상 미래만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때는 항상 미래 같지만은 믿음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온전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그 믿음을 사용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믿음을 사용할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면 거기 내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됐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대요. 모든 불행과 저주가 물러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용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을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다. 할렐루야.